보따리에는 쌀 석 대, 화룻가에는 땔감 한 다발. 누구냐고 묻지 않네, 헤매는 발걸음. 우리나라로 치면 김삿갓에 비견되는 일본의 거지 시인 류카넷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시가 수록된 청빈의 사상이라는 책이 지금 일본에서 3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하죠. 이 책의 내용은 일본 역사에서 청빈하게 살다 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모은 것인데요. 이제는 경제력 세계 제1위를 자랑하는 일본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황금 만능 풍조에 파묻혔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억대의 돈을 갖다 바치고도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항변했다는 이 땅의 일부 어머니들이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낮은 와짜증 Never reaching the end Letters I've written Never meaning to send Beauty I'd always missed With these eyes before Just what the truth is I can't say anymore Cause I love you Some hand in hand Just what I'm going through They can't understand Some try to tell me Thoughts they cannot defend Just what you want to be And I love you I can't say anymore, 'cause I love you.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대구 송현 이동의 이은주 씨. 잘 들으셨죠? 영화 남과 여 중에서 남과 여. 오늘은 프란시스 레이와 니콜르 크로아슬의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 매주 이 시간에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기획물이라서 아직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의 선정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국내에 아직 개봉되지 않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봉됐다 하더라도 흥행에는 실패했던 하지만 작품은 좋은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은 포함했고요. 또 개봉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알려졌거나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화들은 제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추억의 영화들도 이 100편 속에 몇 편 포함했습니다. 물론 모두 비디오로 출시된 영화들 중에서 고른 것들입니다. 진행 방식은 국내 출시 제목을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는데요. 출시 회사도 함께 밝혀드립니다. 비디오 가게에 가실 때 참고하세요. 지난주에 6편의 작품을 소개해드렸죠.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7번째 작품부터 시작합니다. 뉴 이탈리안 시네마를 주도했던 7명의 감독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 감독이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이자 막시스트였던 린나 베르트 뮬러의 영화 귀부인과 승무원, 스웨프트 어웨이는 근본적인 여성 해방의 문제를 아주 우화적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지중해에 한가롭게 떠있는 호화요트, 이곳에 승선한 세뇨라는 유난히 까다로운 성격의 여자입니다. 배의 선원인 제레니노는 그런 그녀에게 분노가 치밀지만 마님과 하인의 관계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배를 함께 타고 바다로 나간 이 두 사람은 배가 고장나는 바람에 무인도에 기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뇨라가 완전히 노예로 길들여졌을 때쯤 이들은 구출되고 다시 마님과 하인 관계라는 현실로 되돌아오죠. 롱쇼트로 처리된 지중해의 아름다운 영상이 무거운 주제와 잘 조화를 이룬 작품입니다. 출시된 회사는요, 뉴 비디오 프로덕션이고요. 지나쳐버린 그러나 괜찮은 영화, 일곱 번째 영화 귀부인과 승무원의 테마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Swept Away, 귀부인과 승무원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여덟 번째 영화는 마틴 레이트 감독의 노마레입니다. 이 영화는 평범했던 한 여인이 노동운동에 관계하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줄거리를 잠깐 소개할까요? 노마레이, 셀리 필드는 미국 남부 어느 방적 공장의 여공입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이는 살해당한 남편에게서 또 하나이는 아버지 없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에다가 공원을 혹사하는 공장일까지 겹쳐서 노마는 무척 지쳐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공장에 루벤, 론 라이브만이라는 한 사내가 들어옵니다. 그는 이곳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죠. 루벤과의 만남 속에서 서서히 현실을 깨우쳐가는 노마. 그녀는 새로 만난 남편 소니, 보브리지스의 반대도 불구하고 점점 더 노동운동에 열성을 보입니다. 마침내 이 열악한 공장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루벤은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무지했던 한 여인이 노동 현실을 깨닫고 그 힘으로 전체를 변화시키기까지 그 과정이 무척이나 사실적이고 감동적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셀리 필드의 뛰어난 연기죠. 그녀는 노마 레이 역할로 깐느와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삽입곡인 It Goes Like It Goes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죠. 노동관계 영화를 골라보는 분들이라면요, 놓쳐서는 안 될 영화입니다. 이 노마 레이 5일 영상에서 출시되었고요. 노마 레이의 주제가 됐습니다. 제니퍼 원스가 부르는 It Goes Like It Goes. It Goes Like It Goes, 제니퍼 원스가 부른 노마레이의 주제가였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최근에 신한 프로덕션에서 출시된 영화 닥터입니다.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컴비를 잃은 여류감독 랜더 헤인스와 윌리엄 허트가 5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의사도 언젠가는 환자가 된다는 이 평범한 사실을 일깨워준 영화로서 글쎄요, 인술과는 거리감은 이 땅의 많은 의료 관계자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로큰롤을 틀어놓고 수술을 하는 의사 잭 윌리엄 허트는 환자를 인간이 아닌 물체로 보는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에게는 아름다운 부인과 귀여운 아들 그리고 소문난 자신의 명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잭 자신에게 어느 날 후두암이라는 선고가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죠. 환자 입장에 서고 보니까 병원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만난 뇌종양 환자, 이 시한부 인생을 지닌 준, 엘리자벳 퍼킨스는 그에게 삶의 또 다른 모습을 깨닫게 해줍니다. 잭은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네바다주로 여행을 떠나는 길에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호숫가에서 어스름한 석양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그 모습 참 아름다우면서도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의사 에드워드 로젠바움의 체험기를 영화로 옮겼다고 하죠. 한 중년 의사의 삶, 부부의 문제, 그리고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넉넉하게 그려낸 감동적인 가족영화입니다. 영화 닥터 제일 첫 장면에 나오는 곡이 있어요. 이 영화 자막이 다 오르기도 전에 갑자기 말소리가 들리고 이 음악이 아주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파티 첫 장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뭐 막 흥얼흥얼 콧노래도 부르고 농담을 막 주고받고 하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수술 장면이더라고요. 수술하는데 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의사들이 춤을 추면서 수술을 합니다. Four Seasons의 Big Girls Don't Cry입니다. An alibi. Big 영화 닥터 중에서 Big Girls Don't Cry, Four Seasons 의 노래였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열 번째 영화는 73년에 제작된 달라스의 음모, 원제는 Executive Action입니다. 지난해에 개봉된 JFK의 예고편 같은 영화인데요. 달라스의 음모를 먼저 보고 JFK를 보면 아마 이 케네디 암살에 관해서 올리버 스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작품 첫머리에 이 영화는 많은 조사와 영화적인 허구를 복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영화가 얘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암살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또 다른 조직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것이라는 점이죠. 영화는 1963년 5월부터 케네디가 총격을 받은 11월 말까지를 다큐멘터리 수법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워트 랭카스터와 로버트 라이언이 주축이 된 이 가상의 정치 집단이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총잡이 3명을 철저하게 교육시키죠. 동시에 주범으로 알려진 오스왈드가 어떻게 이 음모에 희생되었는지 영화는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JFK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이 달라스의 음모는 SKC에서 출시됐습니다. 영화 중에서 듣습니다. 달라스의 음모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영화 달라스의 음모 중에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영화입니다. 누벨 이마즈를 대표하는 감독들 중에 한 명이죠. 디바와 베티블루 37.2도로 유명한 장자크 베넥스의 영화 달빛 그림자입니다. 원제는 라루인 당르 까니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도랑에 비친 달이니까 우리 제목이 훨씬 낫네요. 출시회사는 금성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처녀가 성폭행을 당한 뒤에 자살한 채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오빠 제라르는 이 사건으로 아주 우울한 날을 보내죠. 그러던 그에게 부잣집 남매 뒤통과 로레타가 나타납니다. 노동자인 제라르는 애인 벨라를 버리고 신비한 여인 로레타와 결혼하지만 곧 후회합니다. 사랑에도 계급 차이는 엄연히 존재했던 것이죠. 죽어버린 동생과 현실의 동반자 벨라, 그리고 계급 상승 욕망의 대상인 로레타. 영화는 이 세 여자 사이를 방황하는 제라르의 의식을 뒤쫓는데요. 페닉스 감독답게 아주 환상과 초현실이 가득한 화면 속에서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제라르 드파르디우와 나스타샤 킨스키가 공연한 영화 달빛 그림자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1번째 영화로 프랑스 영화 특유의 감성을 느끼기에 아주 충분한 영화입니다. 영화 달빛 그림자의 테마 까라벨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카라벨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신 영화 달빛 그림자의 테마곡이었습니다. 국내 제목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 12번째 작품은 역시 제라르 드파르디우가 열연한 영화 당통입니다. 폴란드의 세계적인 정치 영화 감독 안제이 바이다의 영화요. 프랑스 대혁명이 절정을 향해 달리던 1794년 3월 30일 혁명가 당통은 같은 혁명군의 손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4월 5일 처형당하지요. 이 영화는 당통이 체포돼서 처형당하기까지의 7일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이다 감독은 이 영화 속에서 당통이라는 인물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당통은 여러 비판을 좀 받았어요. 프랑스 대혁명을 왜곡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반 로베스피에르적인 영화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다 감독은 영화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당통은 혁명 상황을 비판적으로 그렸을 뿐이지 대혁명의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글쎄요. 어떤 시각이 올바른 것일까요? 역사를 조금은 다른 각도로 읽고자 하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이 안제이 바이다 감독의 영화 중에서 독일에서의 사랑, 이 영화도 I Want You 이런 제목으로 역시 출시되어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통의 음악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제이 바이다 감독의 최고 걸작이라고 꼽히는 철의 사나이 중에서 듣겠습니다. 야네크 위슈니에프스키 스파도, 야네크 위슈니에프스키의 발라드란 곡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흡업체 스크라부카, 흡업체 스헬로니, 디샤이 밀리시아, 우쉐와 브로니, 젤니에시메 스타리, 젤니에 주차리, 야네크 위슈니에프스키 빠도, 나 drzwiach ponieśli go świętojańską naprzeciw glinom, naprzeciw tankom. Chłopcy stoczniowcy, pomścicie ducha. Janek Wiśniewski padł, lecą petardy, ścielą się gazy, na robotników sypią się razy, padają dzieci, starcy, kobiety. Janek Wiśniewski padł, jeden zraniony, drugi zabity. Krew się polała grudniowym świtem, to władza strzela do robotników. Janek Wiśniewski padł, stoczniowcy Gdyni, stoczniowcy Gdańska, idźcie do domu, skończona walka. Świat się dowiedział, nic nie powiedział. Janek Wiśniewski padł. Nie płaczcie matki, to nie na darmo. Nad stocznią sztandar z czerwoną kokardą. Za chleb i wolność i nową Polskę. Janek Wiśniewski padł. Nie płaczcie matki, to nie na darmo. Nad stocznią sztandar z czerwoną kokardą, za chleb i wolność i nową Polskę. Janek Wiśniewski padł. 울부짖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들려진 야넥 위스니에프스키 스파도, 영화 철의 사나이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명성을 떨치는 감독이죠. 우디 앨런 감독의 돈을 갖고 튀어라, Take the Money and Run,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3번째 작품입니다. 주인공 스타크웰, 우디 앨런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황합니다. 그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얼떨결에 범죄 조직에 빠져들고 말지요. 이곳에서 그는 현실 감각이 모자라는 좀 멍청한 성격 때문에 갖가지 해프닝을 벌입니다. 영화는 슬랩스틱 코미디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미국 내에서의 낯선 이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갈등 그리고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소한 체격에 안경 넘어 껌뻑거리는 두 눈, 또 낙천적이면서도 섬세한 성격의 스타크웰, 그의 모습은 영화 속의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정신세계를 지닌 우디 알렌 그 자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사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그런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챙겨서 보시려고 합니다. RCA에서 출시되었고요. 지금은 우디 알렌과 서로 원수 시간이 되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네요. 미아 페로와 이 우디 알렌은 함께 출연을 한 영화들이 참 많았죠. 한나와 그 자매들이라든지 뉴욕 스토리라든지 그 중에서 한나와 그 자매들에 삽입된 바하의 곡 한 곡 들어볼까요? 바하의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F단조 제2악장입니다. 한나와 그 자매들에 삽입된 바하의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F단조 제2악장이었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4번째 영화는 컬트 팬들을 위한 작품입니다. 존 디벨로 감독의 돌아온 식인 토마토 Return of the Killer Tomatoes. 이 영화는 토마토 공격대 The Attack of the Killer Tomatoes와 함께 토마토 2부작이라고 불리는 컬트 무비입니다. 토마토가 인류를 공격한다. 이런 발상부터가 황당무계한데요. 이 돌아온 식인 토마토는 영화의 전 장르에 대한 패러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감독이 갑자기 등장해서 제작비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배우 하나가 상품 광고를 제안하죠. 그 다음부터는 배우들이 틈만 나면 카메라를 향해서 특정 상품을 광고합니다. 또 영화가 다 끝나면 웬 노파가 나타나서는 갑자기 소리칩니다. 어디 가? 내 아들과 친구들이 정성껏 만든 영화인데 자막까지 다 읽고 가. 참 엉뚱하죠? 아, 이 밖에도 ET를 풍자해서 FT라는 아주 착한 괴물도 나오고요. 중동의 자유의 여신상을 팔아먹는 대통령까지 나옵니다. 또 청각장애, 시각장애까지 있는 교통순경도 등장하고요. 쉴 새 없이 미국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죠. 이 무명의 토마토들과 주연인 데이비드 밀러의 연기도 아주 훌륭합니다. 컬트 무비의 팬들이라면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1편은 대우 비디오에서, 그리고 2편은 일진 비디오에서 출시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나쳐버린 그러나 괜찮은 비디오는요. 귀부인과 승무원, 노마레이, 닥터, 달라스의 음모, 달빛 그림자, 당통, 돈을 갖고 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인 토마토, 돌아온 식인 토마토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15번째 비디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서울 신반포 3차 아파트의 장재원 씨, 대전 중구 산성동의 이선영 씨, 서울 도봉구 수유 2동의 김선희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부메랑 중에서 End of the Road, Boys to Men의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와 함께 전 여기서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세요. And be